내가 왜 그대가 좋은지 그대 가진 외모 그대 가진 성격 그대의 웃음소리도 싫어요 어쩌다가 그대 내 맘에 왔을까 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랑일까 사랑일까 스쳐 지나는 헛된 감정에 회오릴까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내가 그대 그리워하는지 지쳤나 내게 관심 없나 그대의 마음이 자꾸 궁금해요 오래 기다려온 나의 사랑일까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이게 사랑일까 지나는 헛된 감정에 회오릴까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까 내가 그대 그리워하는지 관심 없는 듯이 그대를 보내요 어쩌면 영원히